최근 남조선에서 충격적인 부정 비리가 터져나와 만 사람을 아연실색해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인즉 괴뢰군 당국이 북과 남 사이에 불신과 적대, 반목과 대결을 거취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전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목적으로 심리모략전에 필요한 신용 대북 확성기들을 구입하는 계기를 이용해서 거액의 자금을 꿀꺽해 지원 것입니다. 공개된 데 의하더라도 군사분계선 전 지역에 10여 개 소에 40대의 신형 대북 확성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무려 183억 4,536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효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북남 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적 대결을 조성하는 것으로 더러운 뒷속을 챙기는 괴뢰군부 패거리들이 그 무슨 북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것은 철두철미 제놈들의 더러운 사리사욕과 생존을 위한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됐습니다.